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우상의 문제를 던져 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 어차피 회복시키실 건데 왜 또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예, 그 이유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인데 그 죄악의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의 중심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들. 예,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왔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꺼내놓으라고 할 때 그것이 수없이 나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야곱의 집에도 우상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40일도 버티지 못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것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실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금속들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요. 더황당한 건 그 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것이. 자기들이 모양을 고안하고 송아지니까 자기들이 보았던 모양으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갖다 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들.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곳곳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일단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은 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허망한 것들이고 무익한 것들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그 말씀을 볼게요. 10절부터 보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우상의 신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 구원과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 우상은 누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장장이와 같은 사람이 그냥 만든 것에 불과하대요. 여러분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을 만들 때 철공이 철로 연장을 만들고 연장도 자기가 만들고요. 숯불도 피우고 망치로 그것을 때려서 자기의 힘센 팔로 일을 한대요. 그러다가 여러분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고 피로 피곤해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서 그게 신이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만들다가 배고프고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상을 만드는 작업과 같대요. 13절에 보면 목공, 나무로도 우상을 만드는데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그 집에 두고 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상이래요. 자기가 줄을 재고, 자기가 보았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중요한 게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절 처음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요. 백향목을 베고 또 후반부에 보면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나무들을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상은 자기의 탐욕을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어리석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동물의 모양을 만들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고 거기에 구원을 요청한다는 거. 어리석어 보이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자체가 뭐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탐욕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취해요. 그래서 그 나무로요 땔감을 삼아 나무를 딱 한 다음에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요 절반은 추우니까 집에 가서 땔감으로 삼아요. 몸을 덮게도 해요. 또 불을 피우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어요. 떡을 굽고 예. 그러고 나서 남은 것들을 보고선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음식을 먹었던 그 나무로 어떤 것은 신상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고 몸을 덮게 했던 그 나무를 보다가 갑자기 17절에 나머지 신상으로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갑자기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래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다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는 똑같은 나무에서 땔감을 만들고 어떤 것으로는 음식을 해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남은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해달라.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숯발로 떡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어놓고 나머지 물건을 가지고선 가증한 물건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앞에서 봤듯이 내가 내 손으로 쪼갠 나무 절반은 땔감으로 쓰고 음식을 해먹는 그 나무가 여러분 내 소리를 듣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허탄한 마음에 미혹될 뿐이고 거기 안에는 20절 후반부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말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무엇 때문에?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자신의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우상의 문제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섬기는 것, 나를 만드신 분을 섬기는 게 믿음이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것을 섬기고 내 욕망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행위.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보면 그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 인간의 탐욕이 있다는 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들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어리석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에다가 절 안 하고 달에다가 절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이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집에다가 마리아상 불상 이런 거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라는 게 있다. 탐심. 인간의 탐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성경 전체의 문제가 이 우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또 이런 것이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산다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정답같이 자기의 진짜 믿음과 상관없이 나 하나님 위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 살려면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영광을 못 돌렸을 때 죽고 싶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어떨 때 죽고 싶으세요? 애들이 속삭이면 어떤 분들은 막 죽고 싶어. 그럼 여러분 애가 우상이 되어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애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 때문에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좀 속상하다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막 어려워져 그럼 정말로 죽고 싶기도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입술로 머리로 고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업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고 싶을 때 있죠. 그 얘기는 우리도 모르게 돈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돈 없으면 불편하죠. 속상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면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죽고 싶어. 이게 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런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 너무 미워하는 것 같으면 반대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기대하고. 예.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막 그 사람 때문에 속도 상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 무관심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한테 뭐라고 하든 별로 상관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가슴 아프고 막 죽고 싶을 때는 내가 혹시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 누군가의 말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너무 죽고 싶을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듣는 말과 인정 때문에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 나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는 게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너무 막연히 해서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 이야기할 때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에 얘기한 대로 내가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은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얻거나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요? 이번 한 주간 아니 지난 며칠 2, 3일간 너무 멀리 가면 여러분 어차피 기억을 잘 못하니까 우리 2, 3일 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진을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내 의지와 없이 찍힐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도 심지어 찍힐 때가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 얼굴이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진 찍혔어요. 어떨 때 보니까 남편이랑 아이가 이렇게 교회 행사 때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거를 우연히 찍힌 자기가 그걸 찍고 있는 걸 누가 찍은 거야. 네, 자기는 앉아가지고 남편과 아이가 앞에 나와서 하는 거를 찍고 있었던 거를 누가 찍은 거예요. 근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 그 사람에게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아이가 남편이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것을 섬기고 산다라고 꼭 이퀄로 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슬퍼하고 관심도 없어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분은 먹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더라고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TV 프로에 먹는 프로가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나 구역 예배 때나 또 이제 교회 주방에서 식사하시면서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가끔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럼 먹는 얘기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게 웃기더라고요. 먹으면서 먹는 얘기를 해. 먹으면서 한국에 가면 뭐가 맛있는데. 아, 근데 그것도 맛있어요. 저기도 맛있어요. 이게 그리워서 더 그런지 외국에 와서 허해서 그런지 먹는 얘기가. 그러면서 막 행복해 하세요. 아,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겠다. 좋겠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는 위안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맞아야 돼.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섬기고 사는가에 반증이 되어집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본 대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웃게 만들고 귀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이제 미국의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크리스피 도너츠를 되게 좋아한대요. 크리스피 도너츠 맛있죠. 특히 막 만들어서 나왔을 때 저는 원래 단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가끔 저희 애 학교에서 애 생일인 달이 되면 생일자들이 크리스피 도너츠를 꼭 사오게 해요. 다른 도너츠는 뭐 또 혹시 너트 같은 게 들어가면 알러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크리스피 도너츠를 사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그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애 생일 있는 날 크리스피 도너츠를 사오는데 막 만든 도너츠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마치 한국에 있을 때 마약 도너츠라고 막 불렀었거든요.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그런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진짜 녹잖아요, 여러분. 막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 수밖에 없죠. 막 따뜻한 밀가루를 구워가지고 그 위에 설탕을 그냥 완전히 코팅하듯이 입혀가지고. 그냥 이 목사님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고. 자기는 그 집 앞을 지나갈 수가 없대요. 예. 무조건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자기는 그냥 또 배가 고픈 그것부터 생각이 난대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풋볼을 좋아한대요. 풋볼. 미국 사람이니까 풋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풋볼 경기가 있으면 TV에서 무조건 그걸 봐야 된대요. 예. 주로 풋볼 경기가 무슨 요일에 해요, 여러분? 주일날 아니에요, 주일날. 근데 목사님인데도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은 그걸 막 빨리 보러 가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그걸 보는데 누가 자꾸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고 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대요. 그럴 정도로 풋볼을 좋아한대요. 또 자기가 자기 딸을 너무너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것들을 위해 내가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분이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피 도너츠를 너무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교회와 집 사이에 그 가게가 있어서 자기는 거기를 지나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게가 자기 집에서 2시간 떨어지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크리스피 도너츠가 하나에 뭐 한 30불로 값이 오른다면 하나에 자기는 그것을 끊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먹으러 2시간씩 달려가고 싶을 만큼 크리스피 도너츠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것에 30불을 지불할, 하나에 30불을 지불할 만큼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풋볼은 자기가 30불 내고 2시간 달려가서 보라고 그러면 냉큼 달려갈 거래요. 경기장에 가서 볼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6시간을 달려가야 되고, 풋볼 경기가 내가 그 경기 하나를 보기 위해 300불을 지불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그것을 보러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500불을 내라고 그러면. 근데 자기는 자기 딸이 6시간 이상 떨어진 도시에서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8시간을 운전해 가기도 하고 딸을 보기 위해 몇백불의 호텔비를 지불하면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너츠도 사랑하고 풋볼도 사랑하지만 자기가 풋볼보다 도너츠보단 분명히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딸을 더 사랑하고.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과연 그럴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8시간을 달려가고 몇백불을 쓸 수 있을까? 목사인 자신도 때로는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크리스피 도너츠보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것에 그렇게 시간을 썼고 그것에 관심을 썼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 내는 돈, 헌금, 때론 그것이 너무 아까워. 네. 여러분 돈 귀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입니까? 또 우리 가정에 생활을 하기 위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왜 헌금이 중요하냐면 그 귀한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뭐 헌금들이라는 설교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여러분 사람은 시간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것에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막 대학교 다닐 때 저도 3학년, 4학년 때 공대 다니면서 실험하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공부할 때에도 연애하는 친구들은 연애는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전화도 어떻게든 하고 막 밤을 새서라도 공부할 시간 밤을 새서라도 여자친구 너무너무 좋아하고 만날 때 만나야 돼요.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어떻게든 또 먹는 거 있으면 또 거기는 갔다 와서 괜찮아 갔다 와서 나 오늘 밤 샐 거야 막 이런.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너무너무 아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목회할 때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고등부 사역을 하면 참 가슴 아픈 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한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오거나 엄마가 오거나 아니면 아이만 와서 목사님 제가 1년 신앙 쉬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3 때는 신앙을 쉬겠대요. 무엇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요. 그것이 한국 사람들은 우상과 같잖아요. 미신과 같잖아요. 근데 그게 꼭 대학 입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상이 되어지고 그 중심에 다 뭐가 있냐면 결국 탐욕이 있어요. 자녀들 참 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엄밀히 보면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식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내 탐욕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루기 원하고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명함이 되어주길 원하고.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여의도 교회 어머니 기도에 인도했는데 엄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자녀의 대학이 엄마의 명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되면 저 집 엄마 서울대 다니는 집 엄마야 애가 이게 명함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 열심히 뛰는 거예요. 애가 대학에 떨어지면 그런 엄마들은 애가 마음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애가 중요했던 게 아니니까요. 내 탐욕이 중요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애를 위해 막 애쓴 것 같지만 애를 따지지 않아요. 내 욕심만이 거기에 가득할 거예요. 사업체를 위하는 사람 역시 여러분 사업을 위해는 목숨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건지 여러분 내 탐욕을 위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업장만을 위한 기도, 여러분 내 건강만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탐욕이 우상 숭배니까요.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내 욕망만을 위한 기도,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결국엔 하나님 내가 더 인정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더 당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내 자식도 성공하고 내 남편도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허무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무익하며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거라고 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 다 인생의 허무함 앞에 결국 무너지고 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하나님 정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았다는 것들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이제 내일 말씀해 보겠지만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해라 하면서 또 무슨 말씀하셔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 21절에 너는 내 종이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분을 위해 사시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로 고백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진짜 우리의 입술의 관용적인 고백처럼 진짜 그게 내 믿음이 돼서 무엇도 내어놓고 목숨도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을 수 있고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하나님 내 전부를 내려놓더라도 나는 하나님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 앞에 여러분 빠져있지 않은지 결국에는 허망하고 허무하며 후회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우상 숭배를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섬기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